손 뻗어봐도 닿지 않아. 까마득한 이 거리 너를 향해 더 멀리 흘러가듯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아래 저 깊이 너를 향해 더 멀리. Oh, no. 고작한 춤을 가려질 내 가물들이 리스타. Oh, yeah.